Paul. Oh, romantic한 여행을 위해 난 와인과 선물을 준비했어. 영화 속에서 보던 주인공처럼 그날에 난 너와 처음 키스할 거야. 그 추억을 만들면서 oh, 언제까지 너와 yeah. 함께 그래서 좋은 추억만 들어 이제 너는 내 목소리만 들어 내리는 흰눈이 우리를 안아봐 이제 난 너만 바라봐 반지에 담긴 약속을 간직해 너에게 줄게 행복을 맡길게 우리 미래 나에게 맡길래 넌 그냥 눈물 갖고 나에게 안길래 This song for you yeah. Yeah. 내 사랑으로 남아줄래 yeah.